Vendemos, vendemos, vendemos. 그래요. 하나 봐. 엄마, 엄마, 엄마, 엄마, 엄마, 엄마, 엄마, 엄마, 엄마, 엄마, 엄마, 엄마, Assalamu 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.